숨쉴 수 없어 아직도 나 노린 거 왜 사랑 노비에 소풍 노비에 홀리게 나면 나의 어린 사랑 어린 사랑 꿈처럼 참 달콤해 넌 가끔씩 꿈에 내가 나온대 난 가끔씩 다른 꿈을 꾸는데 넌 잠이 안 와 내게 전화를 했대 난 네 생각이 잠이 오질 않는데 죽도록 사랑하는 널 Oh my love girl 한결같은 널 향한 나의 사랑이 따끔씩 나조차 깜짝 놀라는 걸 My love My love. My love.